같이 내리던 밤 기분 좋은 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새벽바다 한 곳을 보는 아름다운 너와 나 그림을 그려가서 모래 위 떨린 손끝으로 날 향해 웃어준